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관할 지역 개편에 대한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지상작전 엿새째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걸 추진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공개 발언에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실현된다면 오중환승 김포공항역의 혼잡도를 낮추고 김포시민들의 서울 출퇴근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교통대란 해소 등이 절실한 김포시민들 중심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지만 여러 자치단체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데다 절차상 넘어야 할 산도 많아서 총선용 반짝 제안을 그칠 거란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구상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에서 비롯됐는데요. 한강을 기준으로 남도와 북도로 나눌 때 김포는 양쪽 모두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60년 전 양동면과 양서면의 서울 편입 전례도 있다는 게 추진의 명분입니다.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는 여당의 적극 공세에 일부 시민들은 벌써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포에 이어 구리, 하남, 광명 등 다른 수도권 시군에 대해서도 이참에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진행한 지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어제는 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처음으로 인질로 붙잡혔던 여군 한 명을 구출해냈는데요. 반면 하마스는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에 잡혀있던 병사를 구출한 것은 가자지구 지상작전의 이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공격이 이어지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여성 인질들을 앞세워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하마스는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영상에서 이스라엘에게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며 절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악 축제에 갔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반나체 상태로 트럭에 실려 하마스에 끌려갔던 독일계 이스라엘인 여성 산이룩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샤니가 가자지구로 끌려간 뒤 참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인질들이 24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인질들의 빈 침대를 광장에 세워둔 가족들은 매일 밤 사랑하는 이의 안전한 귀환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김포의 서울 편입과 이스라엘 지상작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엔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가 온 후엔 단풍들이 많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 강수 확률은 60%.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흐려 일교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최저 기온은 15도로 제법 쌀쌀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쭉 흐릴 전망인데요. 모레쯤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양재훈, 아나운서 박예린, 그리고 엔지니어 김태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